홀로 공기 많이 방을 가득 채워 내 맘속은 더욱 공허해 익숙해지긴커녕 매번 더 아파와 번쩍거리던 시간은 이제 없고 밤하늘 별만 바라보네 같은 시간 우리 둘은 이 어둠 속에 흩어져가